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2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 밝힌 민족 대단결의 방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혀준 민족 대단결의 방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설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무엇보다 먼저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종쟁을 중지하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4.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동족 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한다는 것은 북과 남이 비록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 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워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민족 대단결을 일으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역사는 북과 남 사이의 정쟁이 민족 내부의 불신과 오해, 적대 우식만을 가져다 줄 뿐 민족의 하해와 단합에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충성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동족끼리 적대시 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 문제 해결의 장애만을 조성하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다음으로 북침과 남침, 승공과 조카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조카의 위구를 다 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조카의 위구를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을 일으킨다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말고 상대방의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조카의 위그를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침략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제도, 두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곳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대결과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반목하고 제도가 같지 않다고 해서 대결하며 더욱이 상대방의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하는 것은 민족 분열의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을 바라는 외세에게 오부지리를 주는 반민족적 행위로밖에 달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제도를 시비하면서 상대를 자극하고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북과 남이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으며 화해할 때 비로소 허상 신뢰에 기초한 민족 대단합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북남 관계 개선에서 일어난 국적인 사변들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민주주의를 기준이 여기고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조국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6. 민주주의를 기준이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 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기준이 여기는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의 조건을 보장하는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돼서 누구에게나 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각이한 종교와 신앙을 가진 민족성은 모두가 진정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정치적 반대파라고 해서 탄압하고 보복하거나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고 모든 정치범들을 속방 복권시켜 조국 통일 위협에 함께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의리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의리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각이한 민족성원들의 통일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결정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만일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자기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가 침해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통일을 외면하거나 반대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민족성원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고 그들이 민족 단합의 길,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자면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해야 하고 그것을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재산과 자본, 외국 자본과의 공동 리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 교육, 문화기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고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해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접촉, 의례왕, 대화를 통해서 전민족이 서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단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8. 접촉, 의례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접촉과 의례왕,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뢰를 두터이 하고 신뢰를 조성하는 것은 민족 대단결을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리해와 신뢰가 서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과정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류가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자면 우선 서로 접촉하고 리양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북과 남 사이의 격폐 상태는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조성하는 데서 커다란 효과를 남겨놓았습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같은 핏줄을 가진 자기 동포들을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면서도 신뢰가 부족한 데로부터 동족끼리의 단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서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단합을 일으키자면 접촉과 례양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례양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 당, 각 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쌍무적, 다무적 대화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의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9.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의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온 민족이 조국 통일을 위한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가지고 힘을 합치고 공동 행동을 벌리면서 서로 의련대해 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그것은 일정한 통일 전선 조직을 묶고 투쟁할 때 비로소 거대한 위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 해로 갈라져 있는 조건에서 서로 연대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민족 대단결을 일으키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민족 대단결은 말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력은 온 교리가 조국 통일의 기치 아래 어느 만큼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고 어느 만큼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되었는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민족 대단결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보조를 취하고 공동 행동을 벌리면서 조직적 연합을 강화해 나갈 때 그 위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자면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 통일에 유리한 것은 평균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조국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밝혀진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또한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10.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 적극 뜰쳐나서도록 하자면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민족 성원들이 조국 통일 위협에 헌신하는 데 개인의 행복과 용의 궁지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수 있습니다.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을 세운 사람들과 애국 열사들은 물론 그 후대들에게도 특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날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 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밝힌 민족 대단결의 방도는 이상과 같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은 민족 대단결의 총적 목표와 리념적 기초, 민족 대단결을 위한 원칙과 실제적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의리론 실천적 문제들의 완벽한 해명을 주는 정치 강령입니다. 지금까지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